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해서 에티오피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와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이 최근에 성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성명들은 김정은 각하께서 계시고 그의 둘이의 일심단결된 천만 군민이 있기에 조선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